하에도 반갑게 받아주는 네가 있어 언제든 어깨 빌려주는 너 가끔씩 많이 투정거려도 너는 이해해주기를 And I'm one, two, three, oh and I'm day And I want to with my soul게 반겨주던 너 오늘 너의 한마디 더욱 그리워지는 목소리 다독거려주던 오늘 내가 그리워 내게 하고픈 한마디 Thank you all my friend 어디야 뭐해 뭐하고 있어 우린 오랜만에 강정화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Oh, no 언제가 된대도 반갑게 받아주란 네가 있어 언제든 어깨 빌려주는 너 가끔씩 많이 투정 부려도 너는 이해해주기를 And I'm one, two, three, oh, and I'm day And I want to with my soul